Okay. Start. Let's go. 내게 와 신속히 갑자기 비오듯이 샤키 내게 와 신속히 쟤네는 신겁지 내게 와 신속히 갑자기 비오듯이 내게 와 신속히 Oh yeah, 저기 밖에 비 온다 주룩주룩 꽈 신속하게 내게 올라타라 브룸브룸 지금 blow blow oh, 영차를 blow blow 빠진 콜라 표면에 blow blow girl 넌 너무 예뻐 어떻게 이뤄 you are crazy virus 털고 싶어 머리 어깨 무릎 팔까지 심지어 매력 있어 네가 짓는 짝다리 네가 뭐 이래 부를 때 real man real man real man 내가 미쳤나 봐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1분이 1초 같아 너무 급해 난 돌 것 같아 여유 부리는 남자들 전부 돌인 것 같아 너도 원하고 있잖아 너뿐 없어 주위를 봐봐 다른 남자 다 너를 감봐 나는 너만 봐 나는 너만 봐 머리 쓰지 말고 맘대로 가 몸 가지 말고 담으러 가 이리로 가 이리로 설가 다 메고 붕붕 내게 와 신속히 They get my shit so keen. They get my shit so keen. They get my shit so keen. I am what I am, man. Okay. I got a phone call. 도대체 변명의 남자들이 너의 폰이라 적가방에 힘이. 다른 남자들의 자리를 말해내 음식 먹고 너 같은 빙그린 놀 자리. 재미없지, 감동 없지, 싱거워. 너네들은 하나같이 간이 많이 안 됐지, 어? 소금 진하게 쳐줄게. 가서 찾아, 무서워. 찾아, 이제 가서 일로 두려 말은 워. 네가 다 이래 골든. Real man, real man, real man. 내게 딱 뒤를 맞을 때.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. 100번을 찍어야 할 것 같아. 가만 보는 애들은 모르는 스타일. 여유 부리는 남자들 전부 돌인 것 같아. 너도 원하고 있잖아. 너뿐 없어 주위를 봐봐. 다른 남자, 난 너를 감봐. 나는 너만 봐. 나는 너만 봐. 머리 쓰지 말고 마음대로 가. 고민하지 말고 담으러 가. 이리로 가. 이리로. 설까봐 내고 붕. 내게 와 신속히 브룸 브룸 내게 와 신속히 브룸 브룸 내게 와 신속히 브룸 브룸 브룸 브룸 브룸 내게 와 신속히 브룸 브룸 브룸 브룸 우리 사이 조짐을 지워 내게 와 신속하게 주인 남자들이 전부 나를 질투하게 해줘 내게 와 신속히 hey 갑자기 beyond this 내게 와 신속히 갑자기 beyond this 내게 와 신속히